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개가 달려 있겠지. 구름 하늘 위로 새처럼 날아간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니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린 다정하게 별나라 이야기를 도란도란 속삭이겠지. 천사의